50 languages. 78. 78. الصفات رقم 1. 형용사 1. 형용사 1. امرأة مسنة. 나이 든 여인. 나이 든 여인. امرأة سمينة. 뚱뚱한 여인. 뚱뚱한 여인. امرأة فضولية. 호기심 많은 여인. 호기심 많은 여인. 아랍 جديدة. 새 차. 새 차. 아랍 سريعة. 빠른 차. 빠른 차. 아랍 مريحة. 편한 차. 편한 차. ثوب أزرق. 파란색 원피스. 파란색 원피스. ثوب أحمر. 빨간색 원피스. 빨간색 원피스. ثوب أخضر. 녹색 원피스. 녹색 원피스. حقيبة صغيرة سوداء. 검은색 가방. 검은색 가방. حقيبة صغيرة بنية. 갈색 가방. 갈색 가방. حقيبة صغيرة بيضاء. 하얀색 가방. 하얀색 가방. أناس لطفاء.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أناس مهذبون. 친절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أناس مهمون. 흥미로운 사람들. 흥미로운 사람들. أطفال جديرون بالحب. 사랑스러운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 أطفال وقحون. 건방진 아이들. 건방진 아이들. أطفال مهذبون. 얌전한 아이들. 얌전한 아이들.